Hey boy, what's your name? 궁금한 거 살짝 물어도 돼. Hey boy, 너의 말투 생각보다 감미로 마음에 들어. Oh, oh, oh, oh, baby. Oh, oh, oh, oh, baby. Oh, baby. What's your name? 궁금한 거 살짝 물어도 돼.